향해 삼강 주마치 그 추억이 그리워 모래뜸질 하시던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 물놀이 하던 그 시절이 벌써 40년 낙동강 강물 따라 흘러온 그 세월 조만한 변함없이 나그네를 반기는데 내 고향 낙동강을 건너갈 때면 때면 어머님이